연대와 세기를 이어온 반제 반미 대결전에서 연전 쾌승의 자랑스러운 역사와 전통을 빛내나가는 우리 군대와 인민을 국제사회가 격찬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신문 자부뚜라, 네팔 신문 아르파는 글에서 나이지리아 김일성 김정일주의 연구 전국위원회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린 글에서 1968년 1월 미국 무장 간첩선 푸에블로호 사건 때 조선은 오만하게 날뛰던 미제의 콧대를 세계 면전에서 보기 좋게 꺾어놓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남아프리카 김일성 김정일주의 연구 소전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한 글에서 조선은 영도자의 두리에 전체 군대와 인민이 굳게 뭉친 정치 사상 강국, 공격과 방어에 다 준비된 군사 강국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나이지리아 신문 나이지리언 오브저버는 글에서 조선의 확고부동한 의지는 만약 미국이 새 전쟁을 강요한다면 항복소에 도장 찍을 놈도 남지 않게 모조리 소탕해 버리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로마니아 새 사회주의당 최고리사회 위원장, 조선인민과의 연대성 및 조선통일지지아랍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나라의 인사들은 최강의 해국지력을 갖춘 천안부족의 군사강국 조선은 언제나 승리만을 떨칠 것이라고 하면서 무비의 탐욕과 배짱을 지니신 김정은 각하를 진두에 모시어 선군조선의 백성의 전통은 끝없이 이어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